경의하는 최거리 용도자 김종원 동지께서 금콥 제육인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한돌 기념 보고회가 22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신영철 제육송당위원회 위원장,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거리 용도자 김종원 동지께서 주최 104 2015년 1월 금콥 제육인 종합식료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데 이어 지난해 1월 또다시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식료공업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때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지 지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며 나라의 식료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도 높이 생산 활성화의 덩어리를 더 높이 올려나감으로써 인민생활 향상과 체육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